그루트디 포르바흐. 3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3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루트비 포유바가 누구냐? 이 사람 책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본질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이런 책인데 루트비 포유바가 누구냐? 이 사람의 철학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이거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루트비 포유바 독일 보조 철학 정말 앵겔스의 책 있죠. 그 번역도 있고 역자 후기도 있어요. 역자 후기 200자 후기 100매 분량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책 빨아먹어야지. 7,000원입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독일 철학계 루트비 포유바흐라는 이름의 우상 파괴자가 나타났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거칠게 비판한 책 때문에 처음에는 악평을 들었다. 이 그리스도교를 거칠게 비판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비판했냐면 이 사람의 비판이 사실은 오늘날 널리 유행하는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게 루트비 포여바의 핵심적인 비판이에요. 인간이 신을 어떻게 만드냐. 인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다. 가장 완전한 존재를 상상해서 그걸 이렇게 하늘에 투영시켜서 그걸 신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거꾸로 그 신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포여바의 비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감각적인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 감각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바로 헤겔의 주장에 대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되었건 포유바흐가 되었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 누구냐? 헤겔이에요. 헤겔. 헤겔 이후의 철학이죠. 그래서 헤겔 이후라 그러면 시대적으로 헤겔 이후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헤겔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에 대해서 도전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유바흐의 현실적인 유물론은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해를 하시기를 우리의 감각, 인간의 감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신이 아니라 육체적 감각. 육체적 감각. 그의 유명한 명제인 그리고 악명 높은 말장난인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예, 자기가 듣다. 베스킨 라빈스를 먹으면 인간은 베스킨 라빈스다. 그죠? 제가 요즘에 그 베스킨 라빈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음식혁명이라는 책을 요새 다시 조금씩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상 야리꾸리한 다이어트법들이 많이 미국에 있다. 그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이 말, 즉 인간은 육체적인 감성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한다. 그 말을 포유바흐는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관념적 구성은 물 건너간 것이었다. 철학자가 저녁으로 먹는 것이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사람이 세계와 어떻게 물질적으로 관계하느냐가 그의 삶을 규정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인간이 세계와 어떻게 물질적으로 관계하느냐가 그의 삶을 규정한다. 자, 여기서 헤겔의 태지를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정신이다. 그렇죠? 인간은 정신이다. 그리고 이 인간이 정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와 우주와 연결되는 거죠. 근데 포유바흐는 이제 포이에르 바하 이렇게 읽어도 돼요. 옛날에는 포이에르 바하라고 읽었어요. 포이에르 바하. 포이어 바흐하고 포이에르 바흐하고 어떤 사이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포이어 바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육체적 감각의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헤겔의 경우에는 세계와 인간은 정신적으로 관계된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여기서 바로 세계와의 관계는 인간은 세계와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가 포요바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옵니다. 포요바에서는. 그런데 바로 이 포요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요 말을 받아들여서 포요바를 갖다 받아들여서 헤겔 철학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포요바를 거쳐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엥겔스의 그 책 제목이 포요바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 고전 철학은 칸트부터 헤겔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 철학을 말해요.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이렇게 말하면 고전 철학이 뭐냐면 정신 철학의 종말입니다. 포요바으로 해서 세계와 인간은 정신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명제가 그러니까 칸트에서 해결하는 이 과정 이걸 갖다 이제 독일 고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독일 고전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포요바 이 명제로 해서 독일 고전 철학의 기본적인 태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계와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할 때 이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이 포요바의 경우에는 인간 개인의 말하자면 일시적 관계만을 이야기해요. 그때. 즉 포에바의 유명한 명제처럼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이런 식의. 즉 포에바의 통찰은 인간이 세계와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발견한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통찰인데 인간이 세계와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해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맺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세계와 물질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뭔가 구조가 있지 않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온 게 있지 않겠어요? 마르크스는 육체적 감각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존재는 사회적인 물질적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는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여기다 덧붙이자면은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요 말이 딱 들어가죠.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이게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헤겔에서는 세계와 인간은 정신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근데 이때도 정신적으로 관계를 맺기는 맺는데 이 정신적으로 맺는 관계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가 여기 덧붙여져 있거든요. 헤겔의 경우에 헤겔에서 그 헤겔 역사 철학이잖아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 얘를 갖다가 헤겔에서 받아와요.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포유바로부터는 육체적 관계 세계와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뭘 덧붙였냐.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마르크스가 덧붙였죠. 즉 헤겔에서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져오고 포유바에서는 인간은 세계와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라는 것을 가져와요. 근데 이 물질적으로 맺는 관계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있죠. 요걸 덧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마르크스의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걸 갖다가 이걸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데 마르크스의 이 역사적 유물론은 독일 관념론의 영향을 받긴 했어요. 그 헤겔 역사 철학, 헤겔을 중시한, 역사를 중시한 헤겔의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전환을 마르크스가 수용하면서 이걸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를 읽을 때는, 마르크스의 그 역사적 유물을 이해할 때는 포이어바흐의 이 유물론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거기서 그 여섯 번째 줄에 이들 젊은 유물론적 해결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카를 마르크스였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해결주의자들이라고 했는데 해결주의자라고 하면은 여기 유물론적 해결주의자라고 할 때 유물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포이어바흐를 따르는 해결주의자 이런 말이 되죠. 즉 인간은 세계와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유물론자. 이 해결주의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결주의자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청년 해결주의자가 있고 노년 해결주의자가 있어요. 청년 해결주의자를 흔히 해결 좌파라고 그러고 노년 해결주의자를 해결 우파라고 부르는데 칼 마르크스는 청년 해결주의자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청년 해결주의자, 노년 해결주의자 이거는 노년기의 해결을 따르고 청년기의 해결을 따르고 그것이 아니라 저 멤버들 중에서 청년 해결주의에 속한 애들 좀 젊은 놈들이고 노년 해결주의에 속한 애들 좀 나이가 든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으니까 핏대기들이잖아요. 20대들.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쓴 게 30살인가 29살 때니까 핏대기 때죠.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이게 여만한 애들의 애기들. 아가 뭐 이런 애들이. 근데 그때 청년 해결주의자 애들은 이 패거리는 인간이 세계와 인간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저걸 받아들여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 노년 해결주의자들은 뭐냐면은 해결의 종교철학 입장을 받아들여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청년 해결주의자들은 아무래도 요걸 갖다 역사는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걸 흔히 이제 진보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받아들인 사람들, 요거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물론적 젊은 유물론적 해결주의자라는 말 안에 이 말 안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였다. 근데 요 말 안에 칼 마르크스의 사상적인 연원이 집약되어 들어있죠. 즉 젊은 유물론적이다. 이 말은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해결주의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의 진보 사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서 이제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요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회적인,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인 물질적 관계를 가리킨 말이에요, 요 연물은. 지난번에 제가 얼핏 설명했죠. 연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활동과 그 산물. 인간의 경제활동과 그 산물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이후로는 이제 그래서 마르크스는 딱 저 지점 역사적 유물론을 형성한 저 지점에서 철학을 떠납니다. 철학을 떠나서 경제학으로 들어가죠. 철학을 떠나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경제사로 들어가요. 경제사, 경제의 역사, 경제적인 것의 역사.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막 마르크스에 관련된 그 커리큘럼을 철학과에 개설하자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 철학과 학과장이셨거든요. 그 선생님 이제 학생회에서 학생회장, 철학과 학생회장이 와서 막 저기 학과장한테 와서 다음 학기는 마르크스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철학자가 아닌걸? 아주 간단해. 철학자가 아닌걸? 철학이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학자인걸? 철학자가 아닌걸?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자식이 지금 싸가지고 막 이러면 제가 딱 있다가 나, 좀 나와봐라. 뭐야 지금? 그러네.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돈독이 올라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졸업한 후에 보면. 졸업한 후에 만났을 때 돈독 올라있는 경우가 많았죠. 선생님, 우리 그때는 제가 저도 사실은 그 칼 마르크스를 저기 좀 좋아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철학과에서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철학자가 아닌 걸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새 그럼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철학자가 아니고 굳이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것을 찾아보려면 헤겔 법철학 비판, 그 다음에 경제학 철학 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청년기가 마르크스의 청년기가 끝나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 마르크스 그러면은 헤겔 법철학 비판부터 공산당 선언까지 공산당 선언 딱 하면서 때 혁명운동에 들어갔고 혁명운동 하다 실패하니까 경제학 연구로 들어갔거든요. 자본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크게 봐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청년기에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와 데모크리토스의 뭐야 철학 체계의 차이, 그것은 박사 논문 쓰던 시절에 청년 헤겔학파 시절. 그 다음에 이제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든가 경제학 철학 수고라든가 이런 걸 쓰면서 자기 철학적인 원리를 가다듬던 시절, 철학적 방법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혁명, 공산당 선언을 쓰고 나서 본격적으로 혁명가로서 살아가던 시절, 그다음에 혁명가 이후에 자본을 쓰던 시절,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철학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시기가 딱 그 헤겔 법철학 비판부터 독일 이데올로기까지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청년 헤겔이 딱 철학적인 것으로 해당되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자본이나 이런 책을 읽긴 읽었는데 열심히 읽지는 않습니다. 경쟁하는 사람 열심히 읽을 책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읽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청년 마르크스의 책들은 제가 다 번역을 할 건데 지금 3개 했죠. 포이바 독일 고인철학 정말 경제학 철학 쓰고 공산당 선언 했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헤겔 법철학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신성가족을 하든지 유대인 문제에 관해서를 하든지 철학의 빈곤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앞으로 한 4, 5, 6년 지나면 다 낼 것 같아요. 그 책을 다 번역해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본을 만들라고. 청년 마르크스라는 박스본. 10만 원에 딱 떠리로 살 수 있는. 저의 로망입니다. 전에 어디서 보니까 누구지? 우석훈 씨가 뭐지? 88만 원 세대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쓴 책을 다 박스본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냥 거기다 댓글 하나 달아줄까 했는데 아무나 박스본? 그런 거 박스만은 그 거만한 거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오늘날 철학계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학문 세계에서 대가 소리를 듣는 사람들 있죠. 대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거저 대가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의 디파트먼트 오브 거부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학과 정책학과 뭐 이쯤 되는 하비 맨스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하비 맨스필드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 우파 이론의 대가. 하비 맨스필드가 쓴 책들도 진짜 멋진 책들 많아요. 좋은 책들 많고 1급 학자인데 그 사람이 번역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있죠. 그게 마키아벨리 군주론 번역본 중에 최고예요. 그 사람 번역한 1급. 그 다음에 레오 스트라우스의 제자 이거 미국 정신의 몰락 이런 걸 썼던 그 앨런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앨런 블룸은 셰익스피어 정치철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는데 앨런 블룸이 말하자면 그 국가론 철학 그 정치철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1급 학자인데 그 사람이 번역한 플라톤의 국가 있거든요. 대학별 히라고 엄청 잘해요. 그 있어요. 그 정평 있는 번역본. 그 다음에 빅터 데이비스 헨슨이라고 살륙과 문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사학과 캘리포니아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데 그 분야에서도 하여튼 1급의 학자죠. 그 사람이 왜 1급이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했죠. 그 사람이 히라버에서 영어로 옮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일진이에요. 그 번역본 그게 표준 번역이야. 근데 문제는 인간이 꼴통이야. 꼴통 우파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번역한 후 전쟁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강한 놈이 이긴다는 이 인생관을 갖게 된 놈이야. 근데 번역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우리나라에서 우파, 수구 꼴통 우파 중에 그런 학자 없잖아요. 다 찌질해갖고 애새끼들이 네? 안병지 같은 애들을 법빈 애들한테도 엿먹는 애들 아니야? 인창고등학교 왔었잖아요. 안병지가 인창고등학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바로 인창고등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우리 애 다니는 대신고등학교에서 야, 안병지가 인창고 왔다더라 그랬더니 와봐야 소용없어요. 와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1년 내내 근현대사 선생님한테 1년 내내 배우는 우비들이 어쩌다 늙은이 하나 와갖고 2시간 떠든다고 넘어가겠냐는 거지. 아, 1년 내내 근현대사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런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안돼. 아니,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거래. 귀찮아서. 애들이 뭐 질문도 안 하고 뭐 다 엎어져 잤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더라.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실이잖아요. 1년 내내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이 더 낫지. 어쩌다 하나 와갖고 되지도 않는 말. 요즘 애들 그 바보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파 지식인 중에 그 정도로 고전 멋진 고전 번역한 사람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마키아벨리 이번에 군주론 새로 번역한 강정인 서강대학의 강정인 교수 이 양반은 우파 자유주의자니까. 근데 번역이 없어. 번역이. 근데 서구의 지식인들 다 번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토마스 홉스 제가 얘기할 때 홉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갖다가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토마스 홉스라 제가 얘기 드렸죠. 1급의 학자들은 고전을 번역하면서 1급이 되는 거예요. 고전을 번역하면서. 저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박스본을 만드는 거지. 자기 책 갖고 박스본이야. 찌질하게. 5년 지나면 절판시켜야지. 자존심 죽겠어. 아이, 좋아.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고. 젊은이들, 88만원 세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려주면 좋은 책이야. 절대 비난 안 해. 근데 그 책은 그 책으로 딱 소명이 끝나는 거야. 그죠? 김훈의 살의 노래를 갖다 한국말로 쓸 때 올리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많이 팔렸으니까 됐어. 먹고 떨어져.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한국문학사로, 아니, 김훈의 카레노를 갖다가 최룡의 광장하고 같은 걸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먹고 떨어져, 새끼야, 너는. 돈 벌었잖아. 어? 바다의 기별도 뭐 3만 점 올라갔대, 알라딘 보니까. 됐어. 그래, 전 밑에 먹고 떨어지세요. 이렇게 쓰질러 그랬어요. 구매자 살짝형 거기다. 많이 원해, 새끼. 이렇게. 그런 놈들이 명예까지 차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 돈 벌었으니까 됐잖아요. 명예는 고전에게. 박스본은 고전만.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돼. 박스본이 무슨 박, 개나 소나 박스본이야? 해산 본 게, 말미잘까지 다 박스본이야.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딱 겸손하게 청년 마르크스의 책들을 싹 번역을 해서 10년 동안 이게 번역을 해서 낸 다음에 그걸 박스본으로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좀 모자라는 게 있으면 또 이제 그 저는 그래도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느끼해요. 가령 김우창 고려대학교에 있던 김우창 선생 김우창 전집 나오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좀 어쩔 수 없어. 김우창 제자들이 들어서 나한테 뭐 부러진 칼을 갖다 우편으로 보낸다 해도 할 수 없어. 미함 죽어볼래 한다 해도 할 수 없어. 예전에 황우석 사태 한참 났을 때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가 하도 그걸 하니까 그 협박 공갈을 많이 받았다는데 미국에서, 그게, 너 죽인다라고 이렇게 하얀 광목에다가 혈서를 써서 우편으로 보는 게 있대요. 그때 정말 오싹하더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다 해도 할 말 없어요. 그건 박스본 아니야. 현수막으로 보내달라고. 예? 현수막으로 보내달라고. 현수막으로? 현수막으로 맞춰보 그게 다 나와, 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호주제 결사반대 했잖아요. 6.25 그 양반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디어를 하나 냈거든요. 제가 나도 호주제 결사반대 해갖고 전국에 유림에게 사발통문을 보내는 거야. 서울역 광장 앞에서 할복을 합시다 우리가.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이는 거야 이제. 할복. 예리한칼 하나씩 나눠드리고 막 사심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리고 나도 막 이렇게 막그러니까 호주제 결사반대 뭐 응? 그래갖고 이 양반들 다 이제 할복 해갖고 막 이 창자 뚝뚝뚝뚝 나올 때 나는 이제 그 여기 있는 여기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걸 딱 치면 결사반대 아님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떠나버린 게 없는데 아 저 안 줬는데요 그러고 어 너 창자 꺼내세요 너 그런 양반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정리해야 돼 그렇게 정리해야 돼 그 학벌사회에 반대하는 그 하재근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학벌사회 반대운동 그 사무총장도 하고 근데 그 양반 블로그에 그 양반이 그 길에 전철에서 이렇게 무슨 책을 읽고 있을 때 근데 그 책이 뭐냐면 한국일보 논설고문이라는 우파 양반이 쓴 한국 자본주의 뭐 발전 뭐 이런 것이 돼 있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야 발전할 것인가를 논한 책이래요. 근데 딱 읽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뒤에서 노인네들이 빨갱이 새낀 감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책 제목에 자본주의가 붙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다고요. 60대 이상 노인네들은. 자본주의라는 글자를 말한다 해도 그게 빨갱이 새낀 거예요.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죽기 전에 해결 안 나요. 죽기 전에 해결 안 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해설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론의 고정강이 뭐 공산당선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훈이 그림이 있잖아요. 정훈이 만화가. 근데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이게 잠깐 적었어요. 봉투인데, 이게 서류 봉투잖아요. 그 책, 우리 선생님을 명동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게 만화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게 무슨 책이 만화가 있어? 그럴까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라, 노인네들은 만화를 갖다 아주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다 꺼내갖고, 진짜 겁나가지고, 이렇게 탁 꺼내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여기 공산당선언 해설서를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딱 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만화가 다 있나? 이렇게 딱 말하면, 아, 뜨거라.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이런 것을 책이라고? 그럼 진짜 제가 돈 다 물어주고, 프라이팔 돈 다 물어주고, 책 폐기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공산당 선언 딱, 주변을 딱 살펴보시더니, 공산당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손으로 딱 덮으시더라고. 걱정돼갖고 만화가 눈에 안 들어오시는 거야. 응? 너희 내가, 얼른 또 그걸 애썼고, 얼른 봉투에 다 넘어갔어, 만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기 70년대 중반에 일본에다가 무슨 해결 변증법에 관한 책을 주문했는데 치안국 있죠, 치안국. 그때 경찰청이죠. 치안국 외사과, 포린 어페어스 외사과에서 저는 연락이 왔더래요. 당신 뭔데 변증법 책을 봐. 빨갱이지. 아, 나 대학 교수인데. 그러니까 각서 쓰고 찾아가라고. 국제우편에서 걸린 거야. 국제우편 거기서.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남에게 발설해서도 안 되고, 물론 빌려줄 수도 없고, 이거 있잖아. 그 각서를 써서 돌려 받아가라고 그랬대요. 그랬다고. 변증법, 해결 변증법에 관한 책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 다 죽기 전에 해결 안 나는 거야. 어쨌든 이 문제가. 아, 박스본 얘기하다 거기까지. 아무나 그 박스본 내는 거 아닙니다. 로망이야, 로망은. 5년 지나면 다 절판이야. 저는 그래서 번역본들은 절판 하는데도요, 제가 쓴 책들은 5년 지나면 절판이에요. 뭐 개정판을 내든 어쨌든 해서 5년 지나면 책의 그, 뭐야, 효능은 떨어진 거예요. 시대가 있는 건데, 무슨 그걸 영원한 책이라고 막 보면. 칼 마르크스 책들 적어도 100년 정도의 세월을 견뎌내야 돼. 그래야 그게 고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기 노벨 경제학상 받았다고 폴 크루그만 이런 사람들 책 있잖아요. 그거? 다시는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중에 안 읽은 사람 많잖아요. 작년 노벨 문학상 누구였죠? 수상자가? 기억도 안 나네. 오스트리아 무슨 이상 야리쿨딱지한 음란소설 쓰는 사람이었는데. 모르겠다, 씨. 헤르만 헤세만 하겠어요, 그러면? 마르크스 올해가 공산당 선언 160주년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책이라는 것도 참.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들이 있는데, 책 자체도 다 역사가 있는 건데, 책 가지고 너무 호들갑들 떠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쳐바르고, 막 에폭시 써고, 지랄 연병 막 번들번들하게 막 사고 인생 막 하고, 아유, 늙은, 늙은. 책인지, 무슨, LG 이숍 팜프렛인지 알 수 없어. 요새는, 그쵸? LG 이숍 가을 대잔치. 책 좀 그만 좀! 책에다 색 좀 그만! 아이씨. 이번에 제가 다음 달에 르네상스의 마지막 날들이란 책 번역본 내는데, 출판사 사장님하고 오늘 표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폰트 글자만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아, 우리 출판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흑백으로 하세요, 표지. 칼로로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LG 이슈 카다룩처럼 만들면 성기됩니다. 네, 그랬는데, 모르겠네. 출판계, 저기, 불황이 따로 없어. 그런데 돈 쳐가면니까. 근데 독자들도 문제야, 독자들도. 깔끔한 책을 안 살라고 그래요. 후진 줄 알고. 그리고, 왜 책 표지에다 그렇게 낮바닥 사진들을 찍어 넣어? 그, 공지영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게. 하다못해 이제 신경쓰도 그 지랄을 해. 그 저 수원대 교양학부 철학갈치 이주양. 아이고 제정신 아니에요. 청바지 입고 맨발바닥을 갖다가 책 표지에다 썼잖아요. 나는 뭐 못마땅한 게 많아. 그 책인가. 그래서 맨발이 나와서 맨발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제가 고리 타고 난 사람인 줄 몰라도 그 책 책 표지에다가 그냥 발바닥으로 톡 이렇게 청바지 입고 앉아 있는 것을 얼굴만 찍어 놓는 것인데 모자라서 말이야. 공주형 턱 깨고 있고 공주병을 내가. 팔아먹을 게 없어. 사생활 팔아먹어요. 저 블로그에다 이런 거 이게 공인들이 쓰는 블로그 있죠. 블로그에다가 어제 누구 만나서 술 먹었는데 이런 얘기 쓰는 놈 있잖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전에 오마이뉴스인가 프레시안에 김정환 있죠. 시인 김정환. 김정환이가 뭐 문단지하게 쓰는데 뭐 어디서 술 먹고 있는데 고종석이가 왔는데 뭐 2차를 갔네 3차를 갔네. 제가 거기다 댓글 달라고 했어요. 사생활 그만 팔아먹어 개새끼야. 쓰려고 그랬어요. 웬 죄인일 사생활이야. 나도 사생활 쓰자 많이 써요. 없구나. 좀 누구 안다는 얘기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 블로그에 막 그 공인들이 다 거기다가 대고 막 누구를 만나서 술을 먹었네 뭐 어디를 2차를 갔네 뭐 강금실이가 왔네 막 해가면서 난 유명한 사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나. 그러니까 요새는 저 김훈이 그 지랄 했죠? 자기 그 지필실 공개해갖고 거기서 뭐 몽당연필, 연필로 글 쓴다고.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 아, 그 집으로 카메라 들고 오는 것을 용납하나요? 그게? 염치가 없어. 집으로 카메라 들고 오면 어떠겠어요? 네? 한 선생님, 저기 좀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집으로 온다면 어떠겠어요? 네? 거기서 좀, 막 이렇게 무슨 권해하는 작가 인장 하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나도 못해. 나도 그렇게 못해. 아, 나 막. 제가. 그걸 책이라고 돈 주고 사는 사람들 짠하지. 그러니까 안 돼. 이제 그렇게 해서 잘난 책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도 있지. 뭐지? 저, 방문호라는 사람이 쓴 뇌과학인가? 하는 책도 거기 보면은 그 독자석비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왜 했다고. 그런 걸 자랑으로 삼고 있어. 근데 그걸 그렇게 해주는 편집자가 있어서 그걸 해주면은 그 핍자가 부끄러워할 일 아닌가요? 나는 편집자들이 그렇게 만약 강유원 선생 책을 갖다 낼 때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떠들고 다니면 색출해가지고 아주 그냥 혀를 끊어버릴 것 같은데. 떠들고 다니게 약점 잡힐 짓을 해. 약점 잡힐 짓을 왜? 그래서 아예 저는 요새는 딱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탁 이렇게 입이 무거운 편집자들하고만 이래요. 약점 잡힐 짓을 하네. 조심해야지. 그 사람이 어찌 될지 알고. 어쨌든 그렇게 사생활 팔면 안 돼. 특히나 그 마르크스를 비난할 때 이제 제가 머릿속에 사실 아까 그게 떠올라서 그랬어요. 마르크스가 한해를 두고 살았다는데 그런 놈이 뭐 프롤레타리아트 얘기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르크스의 사생활 가지고 마르크스의 사상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 오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티친다고. 어쨌든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는 낭만적 시인으로서 이 로버트 솔로몬의 이 설명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낭만적 시인으로서 그리고 논쟁적인 저널리스트로서 경력을 시작하였지만 이렇게 있죠. 이런 설명 놓치기 쉬운데 특히 마르크스는 논쟁적인 저널리스트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이제 학문 세계에 있으려고 했지만 독일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검열이 빡빡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라인 신문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부터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신문에다가 뭐 써서 논쟁하는 데는 한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독일에서 그 프로이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파리를 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경작철학수고요. 이른바 파리 초고라고 불리는 거죠. 파리 매뉴스크립트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철학 속어가 굉장히 마르크스 철학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노트입니다. 그거 번역하는 게 저로서도 아주 15년 동안이나 그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일이었는데 처음에 그걸 초역을 제가 한 게 94년인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읽었을 때 이론과 실천에서 그 번역 나온 것을 가지고 읽다가 어역이 많고 뭐 좀 어설프게 만들어진 부분이 거기서 원전하고 대조해서 읽은 게 그때인데 박사님 이걸 쓴 다음에 하여튼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여기 해결의 관념적 변증법을 경제적 지배력에 관한 이론으로 개조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세계정신 대신에 생산력이 서로 대립하는 관념들 대신에 경쟁적인 사회, 경제적 계급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산력이라든가 생산력, 사회, 경제적 계급 이런 것들 다 물질적인 세계,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묶어서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선행하는 포이어바흐였다는 거예요. 포이어바흐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놓쳐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방법론, 그죠?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방법론.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개인과 개인은 사회적 관계의 사회의 사회적 또는 물질적 관계의 총체. 앙상블. 앙상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세계를 보는 기본적인 그 입장을 알고 싶다. 아주 간명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포에어바흐에 관한 태제 10개 있죠. 그 10개만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마르크스의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니칭 개인은 사회적 물질적 관계의 총체다. 이것도 포에어바흐에 관한 태제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물론이게 개인의 관계, 사회적 물질적 관계의 총체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 역사적으로 형성된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적 관계 총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생산 수단을 가진 자 부르주아와 부르주아는 이게 제가 불러온 나왔잖아요. 부르주아는 이게 네, 제가 블로그 나오는 남기남 씨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배꼽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를 가지 못한 PT가 이렇게. 여기 말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PT 그럼 피지컬 트레이닝인 줄 알았어요. 네? 육체 훈련 이거, 이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르크스는 그냥 자본주의 사회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럼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사회도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금 얼핏 보기에는 부르주아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도 물질적인 욕망에 얽매여 있어서 인간이 참으로 본래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게 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부르주아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 부르주아에 대한 증오의 학이 아니라 부르주아가 됐건 프롤레타리아가 됐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 참인간, 참다운 인간, 즉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있고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정신적인 세계를 갖다가 자유롭게 실현하는 이런 참다운 인간. 이게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상이에요.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부르주아가 됐건 프롤레타리아트가 됐건 다 거기서 어긋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상태가 참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 둘 다. 이걸 갖다 마르크스는 소외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외라는 게 왕따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인간의 참다운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참다운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됐건 프롤레타리아가 됐건 인간이 참다운 모습을 되찾으려면 이들을 규정하고 있는 물질적인 사회적인 관계 자체를 폐기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를 폐기시키고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트 같은 계급이 없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계급 없는 사회가 공산주의사입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원래 의도가 그 이론이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가 프롤레타리아트가 날면 날마다 부르주아를 잡아다가 뭐 네 허벅지 살 많지? 나 좀 주면 안 줬나? 그래갖고 맨날 뭐 육회 먹는 사회가 아니에요. 왜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민민공화국이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죠. 그러면 물질적인 사회적인 관계가 완전히 생산관계에서 소외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였죠. 그렇게 본다면 아까 헤겔이 인간은 세계와 인간은 정신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역사적 과정을 정신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사실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랬을 때 이 헤겔이 요 진보 사관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의 헤겔은 뭐냐면 결국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어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게 헤겔은. 근데 마르크스가 거기다 대고 자유로운 인간, 물질적인 생산관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헤겔이나 둘 다 참다운 인간, 자유로운 인간 이 점에서는 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단계에 이를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마르크스가 훨씬 더 현실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역사가 인류의 역사에 자유로운 인간, 참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목적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목적론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해결하고 그래서 칼포포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거기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제1권에서는 플라톤을 비판했지만 제2권에서는 해결과 마르크스를 한목에 묶어서 비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해결하고 마르크스가 우리는 한 사람은 정신주의자고 한 사람은 물질주의자니까 다른 것 같죠. 근데 칼 포퍼의 눈에는 둘 다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 목적을 설정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전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칼 포퍼 눈에는 둘 다 못마땅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피에르 케고르나 그 다음에 포이오바그나 마르크스나 이 세 사람 모두 다 독일 고전 철학, 즉 독일 관념론 철학 이후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존 스튜어트 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5분만 정리하면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가 흔히 공리주의라고 그러죠. 공리주의. 공리주의자라고, 공리주의의 완성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공리주의의 기본 논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으려면 제롬이 벤담의 파노트콘이라는 책을 보시면 돼요. 제롬이 벤담의 파노티콘, 책세상에서 번역되어 나온 거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뭔지를 알려면 제롬이 벤담 책을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공리주의는 공리주의를 흔히 이렇게 한자 쓰면 공변될 공자에다가 이익 할 때 이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요거 한자를 추천합니다. 유틸리테리아니즘. 힘써서 이익을 추구함. 이런 뜻이에요. 힘써서 이익을 추구함. 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은 이 세계에 목적이 있다든가, 뭐,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참다운 인간이 될 것인가,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도덕가치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아시겠죠? 소편한 철학이에요. 한마디로. 소편한 철학이에요. 그런 것 갈등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갈등해요? 속편하지 못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그리고 여자친구를 괴롭혀. 괜히 그럴 때. 이런 사람들 연애하면 안 돼. 깊이 생각해봐,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양반이, 이 친구가 공리주의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재고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오늘 정말 개운한 얘기 들었죠? 이런 철학 공부 같이 하러 가자. 이런 얘기 하면 짜증내요. 막 그래요. 예? 공리주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철학 공부 같이 하러 가자. 그러면 짜증 내라고요. 그 따위 것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강 선생 배불려 주는 일에 불과해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얼마나 속편해.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401페이지 보세요. 401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개인의 만족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개인 행복을 극대화야말로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였다. 이 철학은 공리주의로 불렸으며 그 뿌리가 산업혁명 초기에 있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대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 속에서 사실상 발전을 보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지금 개인의 만족에 대한 새로운 강조. 근데 이걸 로버트 솔로몬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말로 표현해요. 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재밌는 통찰이에요. 바로 그 위에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도 있었다, 뿌리가 있었다. 그게 데이비드 흉을 지칭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흉도 일종의 공리주의자였다. 그는 모든 윤리는 그 기초를 효용성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제러미 벤담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러미 벤담이 말하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러미 벤담의 파노티콘을 읽어보면 감옥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운영되는 원리를 따면 병원, 학교, 군대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파노티콘에서. 그러니까 제러미 벤담의 파노티콘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읽어보면 아, 이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론의 틀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러미 벤담이 됐건 존 스튜어트 밀이 됐건 뭐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이렇게 구별합니다만은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불가능한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가치 기준이나 역사의 목적은 논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건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뭐냐?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쾌락을 극대화하되 사회 공공의 복지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뭐든지 추구해야 돼요. 파노티콘. 그리고 그것을 1타 3매, 1타 5매를 추구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공리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철학은 공리주의를 논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리주의 시대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죠. 공리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논박하기 어려워요. 공리주의를 논박해. 공리주의로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령 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갖다 논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공리주의를 가지고 오십시오. 바로 논박이 돼. 왜?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증거가 뚜렷하고. 그래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철학은 공리주의가 거의 제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 후에 철학사를 쓴다면 20세기는 공리주의 시대라고 적을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 시대라고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덕철학에서도 현대에는 공리주의 철학을 갖다 논박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쇼펜하우어하고 니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7주예요. 쇼펜하우어, 니체, 그 다음에 가능하면 프로데마티즘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데거, 실존주의, 그 다음에 언어철학, 뉴에이지 이런 거 좀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학사 전체를 뉴에이지는 뭐 음악을 하나 듣는다든가 주드로가 나온 영화 한편 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고 전체 이제 맨 마지막 30주에는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제1주 저 철학 지난 학기 했던 것부터 이번에 한 것까지 전체를 딱 통틀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